작은 별들이 속은 대는 너와 나를 흉보는가 봐 설레이며 말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못난이라 돌리는가 봐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요놈하면 나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니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